것이니까. 어쩜 사랑은 감기처럼 숨길 수가 없나 봐. 도대체 내 마음을 감출 수 없어. 어쩌면 좋아요, 사랑이 좋아요. 심장이 콩닥콩닥 사랑이 타는 소리. 보고 싶은 내 사랑아. 보고 싶어, 너무 보고 싶어. 어쩜 사랑은 감기처럼 숨길 수가 없나 봐. 도대체 내 마음을 감출 수 없어. 어쩌면 좋아요, 사랑이 좋아요.